알 수 없는 비밀에 가려진 시간 숨겨왔던 비밀이 맞춰진 순간 신비로운 너 비밀스러운 나 둘이 만나 하나의 우주가 돼 반짝이는 저 수많은 별들도 의미 없게 꿈에서 깨면 꿈이라는 게 갑자기 슬퍼져 그렇게 나 혼자 떨어지는 별을 보며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미 시작된 걸까 알 수 없는 비밀에 가려진 시간 1분의 1초도 모르게 너와 거리를 좁혀가고 싶은데 이제 맞춰질 거야 이대로 멈추면 안 돼요 조금 더 서둘러 힘을 낼게요 비밀의 비밀이 풀릴 거야 모르게 너와 거리를 좁혀가고 싶어